할렐루야. 네, 우리의 구원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5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세 명의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전을 허물고 또 성전 기물들을 가져가고 예루살렘 성 내에 집들을 불태우고 또 성벽까지 모두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모든 단어들 중에 성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진 결과가 결국은 민족과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성전과 집, 그리고 성벽에 대해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순서로 성경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 그 다음에 부제사장, 그 다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지키던 세 사람이 잡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는 힐기야의 손자였습니다. 힐기야는 우상을 부수고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아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요시아 왕을 도와서 함께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부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신앙이 손자에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과 다른 나라들을 더 의지했고 또 왕이 또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또 동일하게 애굽을 더 의지했으며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휩쓸려 간 것입니다. 결국 그가 가장 먼저 잡히게 되었습니다. 부제사장 스바냐는 아마도 예레미야 29장과 37장에 나오는 그 스마야라는 인물과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헷갈리게 이름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여러 가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두세 가지 이름들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또한 부패한 제사장들과 같은 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도 결국은 같은 편에 서서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문을 지키던 세 사람이 잡히게 됩니다. 문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그냥 문을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경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나 성전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제사장만 그것도 정결의식을 통해서만 특별한 날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일, 정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입구를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높은 직책의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잡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종교 최고 지도자들부터 순서대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일곱 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군대의 지도자들이 잡혔습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자가 잡히고 왕의 시종들이 잡히고 군대 참모장이 잡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남아있던 60명이 모두 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열왕기 하의 기록과는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 하에는 왕의 시종이 다섯 명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차이가 이 일곱 명 중에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명이 잡히긴 했는데 그 중에 두 명은 죽지 않았고 이제 나머지 다섯 명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또 그 타락이 성전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터전 더 나아가서 성벽까지 그리고는 나라가 통째로 멸망하는 길로 사로잡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당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혹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갔을 때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고난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날마다 정말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새벽 예배 또 밤에 또 낮에 또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제 영이 깨어 있으니까 실제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기쁜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그 고난을 그냥 너무나 순적하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또 날마다 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면 삶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죠. 목회자의 삶도 사실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을 수 있어요. 졸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 때 막 조는 거예요. 그런데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제 영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피곤하고 잠들어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동체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단지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나 직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가정의 영적 지도자는 가장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내가 속한 일터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주님께로 이끌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면 결국은 그 공동체가 하나하나 사로잡혀서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결국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느부사라단은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시면 또 사단과 또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살짝 잡고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끌려다닐 때에도 힘들긴 해도 죽을 것 같진 않지만 결국은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무시무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이야기의 끝입니다. 성경은 이제 일일이 백성들을 언급하지 않고 이 모든 이야기의 종말을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 뒤로 이제 28절에서 30절은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백성입니다. 느부갓네살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사람 832명, 느부갓네살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합해서 4,600명이었습니다. 자, 4,600명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멸망해서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수가 4,600명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숫자 아닙니까? 만약에 한국이 망해서 5,000명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겠죠. 그러나 사실 이 숫자는 놀라운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며느리를 뺀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은 것까지 모두 합치면 딱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갈 수 있는 건장한 성인 남자들, 20살부터 노인을 제외하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그것도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70명이 60만 명이 된 거예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4,600명은 그냥 끝난 것입니다. 망한 거예요.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우고 민족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숫자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셨죠.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놀랍게 바뀐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기간이 겨우 70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5만 명이 되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그들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왕으로 즉위한 해 12달째 25일에 에월무로닥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에월무로닥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식사하게 됐습니다. 그에 쓰는 몫은 바벨론 왕이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몫을 죽는 그날까지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31절에서 34절에서는 포로가 되어 있던 감옥에 갇혀 있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7년이 지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겨우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37년간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37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37년을 그곳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실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도 그가 아무리 어렸다 할지라도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포로가 되어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정말 깨닫고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유다 왕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바벨론 왕은 또한 그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었고 심지어 다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보다 유다 왕을 더 높여주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큰 나라의 왕으로 잡혀왔던 것도 아니고 정말 시골에 한국의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에 강원도 땅만하지도 않았죠. 이 당시에는 두 나라가 갈라져서 하나가 되었다가 망한 거니까요. 너무나 조그만한 나라에 별것도 아닌 너무나 약한 그런 나라의 왕이 포로로 잡혀왔었는데 그것도 어린 나이에 잡혀왔었는데 그런 사람을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왕들보다 바벨론에 있는 왕들보다 훨씬 더 높여준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우고 사실 어떤 면에서 부당한 대우입니다. 심지어 평생 죽는 날까지 마치 자신의 아들들을 대하듯이 함께 식사를 그 왕의 식탁에서 해왔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개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망해버린 나라, 그런데 망한 후에도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아주 작은 나라, 그 나라의 어린 왕이 포로가 되어서 3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죽었든지 살았든지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심지어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고 평생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채웠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같이 대해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죄의 포로가 되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았죠. 그런데 심지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악했어요. 어려서부터 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으로 꺼내어 주시고 우리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직분을 회복하여 주시고 왕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대하듯이 우리를 날마다 대해주시고 친구같이 대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죽는 날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주변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나를 친구요, 왕으로 대해주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서부터 악하고 또한 구원받은 후에도 날마다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죄로 반란을 일으켰던 유다 왕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아들과 같이 친구와 같이 삼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흘려보냄으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또 가정, 교회와 목장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업적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모두 다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또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또 어린 아이들까지 정말 모든 아이들까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